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특별히 찬양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치고 오늘 또 이번 주 예배가 되었는데 오늘도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그래서 몸이 좀 편해야 하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첫 찬양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그 주님께 같이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만물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저번 주에도 했던 똑같은 멘트. 이렇게 우리가 기쁨에 찬양 드리는 그분,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회복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과거의 사진처럼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회복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새로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그 새로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또 지치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복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게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귀와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시합 경쟁을 하면서 욥의 모든 재산, 아내, 모든 걸 뺏어가요. 그때 욥이 한 행동은 자기의 머리를 밀고 그리고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땐 예배가 할 수 없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그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볼 수도 주시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길 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것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오늘 여로단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동행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아버지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동행했을 때 그 동행하는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센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지며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난민 컨퍼런스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난민들에게 복음이 잘 진행되어지고 전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로단 사역을 위해서 아가페 선교사님과 사랑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있는 하나님 이들을 중보하며 그들에게 동행하며 그들을 서로 하나님 협력하는 자들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특별히 여로단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난민들과 하나님 종교적인 분열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사랑받지 못하며 위로받지 못하며 하나님 주님 주님 무거운 짐 지지 못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위하여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리하시며 응답하실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달려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 주님 부르시는 자리 주님께서 앞으로 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신 그 멍에 함께 지우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어린아이 같은 자처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 아는 자들 받은 자들에게 오다 보니 주님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특별히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남미커버스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영어 아랍어를 배우는데 지혜를 주셔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유럽으로 인주한 루카야 우리 솔 자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공주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더욱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흡수하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